우리한테 자석 같았다는 걸 한쪽만 등을 돌리며 멀어진다는 거였네. 가진 게 때도 됐는데 기억에 살만 붙어서 미련만 커지네. 되돌아보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데 하필 전부 명장면이네. 기억나 캄캄한 영화관 너와 내 두 손이 처음 포개졌던 날. 감사했어 한 평생 무수한 걸 짓고 무너뜨렸을 네 손이 내 손에 정착한 것을. 기억나 네가 가족사를 들려준 밤 그건 나만 아는 너 한 조각 주고픈 맘. 비가 와 이불 밑에서 넌 내 몸을 지붕 삼아 이 세상의 모든 비를 피했어. 다 기억나 네가 없는 저 아침도 저 창타 끝내 무너진 그 순간에 한참 울었거든 샤워실에서 비누에 붙은 너의 머리카락을 떼며. 슬픔이라 위로해 지만 여전히 젖은 얼굴로 잠에 섞여 계절은 무심코 변하고 와만 보는데 난 서성이 내 여태 시간도 버리고 간 기억뿐인 네 옆에 잊지 못해 술기운에 이끌려 마주했었던 둘의 첫날 밤 사실 술 한잔 부딪히기도 전에 취했지. 우리가 마신 건 운명인 것 같아 너무나 빠르게도 깨어난 우리 한때는 죽고 못 살 것만 같던 날들이 전쟁 같은 매일이 돼 죽일 듯 서로를 바라보며 맞이하게 된 눈물의 끝. 비련이라 믿던 첫 만남부터 악연이라며 돌아서 마지막까지도 우린 서로 마주보는 거울이었지. 서로가 던진 눈빛에 깨질 때까지도 자석 같았다는 걸 한쪽만 등을 돌리면 남이 된 적